백두산물 백산수 매일매일 먹어요. 건강 생각하니까 백산수만 먹지요. 가족 생각하니까 백산수만 먹지요. 농심 백두산 백산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이구, 2층에도 계시네. 제가 그 정치인 같아서 큰절 같은 거 잘 안 합니다만 설날이고 또 뭐 신정치라고 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도 더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지어야 이제 복이 많이 오죠, 그죠?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되게 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부처님한테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 100일째 되는 날 부처님하고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서 제발 좀 사고 얘기해 새끼야. 그래서 그렇죠. 뭘 해야 더 받을 수 있지?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작년 한해 내가 이런 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네, 좋은 일 한 거. 전부 다들 고민을 억수로 하시네. 주제를 바꿔드릴까요? 네, 이걸 안 했어야 원래 잘 살았을 건데 이런 걸 했으니까. 예, 네네네. 저 손 번쩍 드신다. 저렇게 자기가 손 번쩍 드는 분일수록 글쎄요, 크게 칭찬받을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이번 해 두 가지 좀 큰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네. 전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 전역을 하신 예. 거죠? 예, 여자분들께서는 전역을 하신 줄 지금 네, 왜냐하면 다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전역한 거 가지고 뭘 지금 뭐 네. 군대 가기 전에 네. 그 김대동 씨 토크 콘서트를 가가지고 ROTC라고 해서 잠깐 예. 왔었어요. 기억 나시나요 혹시? 잠깐만요. 저 얼굴은 내 10년 전 얼굴인데 예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 당시에는 군 예. 입대 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몸 건강이 전역해서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이고 일단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저기 2층에 계신데 오늘 29주년 결혼 기념일이세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계속 일만 하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본인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요? 제가 신청을 했어요. 아, 네. 이거 다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지금. 그거 왜 그렇게 퉁 찍어 넘어가요? 마치 본인이 다 준비한 것처럼. 허이나 참네. 아니, 그런데, 아, 그쵸. 신청하고 부모님 위해서 오늘 준비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엄마, 아빠 너 결혼 기념일 축하한다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방금 처음에 던진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작년 안에 남한테 전역한 거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기 전역한 거 부모님 29주년 그렇죠. 원래부터 이제 부모님 29주년 챙겨주는 건 원래 좋은 일이죠. 작년 안에 또 전역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한 거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나라 위에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지금 군 복무하는 사람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주지 말자. 진짜 고맙게 박수 한번 쳐주자. 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디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29, 아, 두 분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결혼 29주년이시라는데, 야 아들이 또 이렇게 이벤트를 해가지고, 마이크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마치 영화처럼 한번 해봅시다. 아버님께서는 아내에게 29년 동안 고마웠던 말을 스케치북에 한 장 한 장씩 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이렇게. 예? 그거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거. 아버님 무뚝뚝하시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걸로 다 끝냅시다. 아시겠죠? 5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눈치 없이 그거 지켜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충분하게 이벤트가 됐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준비해서 우리가 다 박수 쳐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받은 거를 다 돌려주세요. 올 한 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마술 같은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소아과 병동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예. 힘든 아이들한테 재밌는 공연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마술 보면 그러니 하고 보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고학년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 뭐 꺼내면 아까 그 뒤에서 봤는데요. 그러고 이러면 아,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런 일을 했으니까 원래 나 복 받을 것 같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 익선이 눈이 30cm가 왔거든요. 예. 김제는 40cm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지금 무서워서 나오들 못해요. 예. 근데 저희 셋은 나왔어요. 예. 예. 진짜 큰 일 하신 겁니다. 예. 제가 예. 익산 기품의 교회 이성례 권사입니다. 예, 권사님. 에스터의 죽음은 죽으리라고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우리 선생님을 잃고 5년 동안 우울증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불만 둘러치고 라디오만 듣고 5년을 살았어요. 예. 근데 작년 10월부터 우울증이 나도 모르게 약도 끊게 되고 완전히 그 우울 터널에서 예. 빠져나왔습니다. 예. 저희들도 막 터널 속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기분입니다. 예. 사살까지 기도했는데 예. 제가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보통 이렇게 우울증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끙끙 이렇게 안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그 병을 알았다는 것도 이렇게 잘 얘기하기 꺼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툭 꺼내놓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빽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예, 아주 과격해지고 담대해지고 아하. 죽으면 죽으리라고 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죠. 이순신 그렇죠. 장군 사랑합니다. 저요. 제가 예. 이제부터 남은 예. 남은 세월은 그냥 사람들 밥 사주고 그냥 베풀고 그냥 다 주려고 돈 안 모이고 다 써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화 중단하고 회식하러 나갑시다. 오늘 권사님 모시다 이렇게 많이 나가지 뭐 이렇게 많이 할 거 뭐 있어. 잠깐만, 근데 권사님 에? 여기 저 불교 신자들도 꽤 있으실 건데. 아, 저는 불교도 좋아합니다. 스님도 좋아합니다. Everybody, I love you. 에브리바디 아이 러브 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구약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께서 아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아하. 만약에 너희들의 죄가 있다면 육화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정신이므로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권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로써 종교간의 대화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 이상으로 또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 없죠.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대구에서 온 김영미입니다. 예, 말투만 들어도 대구에서 왔는 줄 알겠습니다. 저는 예. 대구에서 한 20년 전에 극단 배우였어요. 신랑이 공연 기획을 했었거든요. 네. 제동 씨를 잘 알아요. 그때 제동 씨가 그 MC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무명일 때. 예. 예. 지금도 무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예. 작년에 무슨 일을 했냐면 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대를 가졌어요. 예. 저희 신랑이 한 2년 반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저도 이제 앞에 권사님 말씀처럼 예. 저는 채칠리아라고 성당에 다닙니다. 다음 불교 신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슬람교까지 예. 예. 네, 그래서 그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예, 세칠리아까지. 저도 단기 우울증이 와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대구에 가면은 그 뭐죠? 길 위에 있는 거? 길인데 뭐지 그게? 이게 높은 길 있잖아 위에 있는 거. 대교 육교. 아, 신천대로 있어요. 신천대로를 길게 있는 거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걸 네. 맞췄어야 되는데 내가 예. 신천대로를 지나가면 예. 제가 차를 확 돌려버릴 만큼 충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 내가 살 것 같아서 제가 공연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거기 자리를 메꿔주셨고 네. 너무 감사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더 힘내서 살고 또 작품을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걸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굉장히 사람은 두렵고 무섭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오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나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 사실은 그게 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나누어 주셔서 되게 고맙고 좋네요. 원래 연극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에 도로 길 위에 있는 거는 뭐다? 신천대로. 그리고 지금 전북에는 눈이 나와서 모두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서 세 분께서 하나님 힘으로 여기까지 나와 계시다는 사실을 또 역시 알려드리고 29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으신 아버님께서 스케치북에 쓴 글씨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나하나 지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셔서 스케치북을 잘 보세요. 스케치북 조금만 더 네, 네 향후 에, 난, 좋다. 조금 더 가셔야죠. 조금 더 가셔야죠. 아니. 얼굴이 조금 더 가셔야죠. 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인터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동을 여기에서 딱 멈춰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결혼기념 축하드린다 그러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제 아드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깥에 다니면서 본인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아들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본인이 갈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can save. 예, 아까 제가 예 한다 그랬던 네 아까 손 드셨던 네네네네. 그냥 작년에 예. 학교 다니면서 그냥 알바 열심히 하면서 그거 방 보증금으로 쓰려고 이제 돈을 모았는데 모았는데 그냥 그걸로 그냥 홍콩 갔다 왔어요. 지금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눈물이 나. 지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위에 그 뭐지 너무 감동적. 향옥 난 너뿐이야.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눈물 흐르는데 마이크가 왔어요. 그래서 홍콩 갔다 온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눈물을 펑펑 쏟았죠. 그랬어요. 어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케치북에 넘기시면 이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생각이 나면서 내 남자친구도 저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웃음이 났다가 다시 또 눈물이 났어. 그 인간이 미워가지고 내 생일 한 번도 안 챙겨주는 썩을 새끼. 네, 다른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있을 테니까 스케치북에 그 인간을 향한 말을 담아서 한 장 뒤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때요? 그래야 혼이라도 좀 풀지. 남친구가 뭐 꼭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제가 20살, 21살, 22살까지 생활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다니까요. 왜 만나요? 아니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컴플렉스가 있는데 네. 그 컴플렉스를 이해해준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고등학교 네. 때 생각했었거든요. 컴플렉스를 잘 이해해줬어요? 그 남자가? 네, 잘 이해해줘서 그것도 그렇고 그냥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또 쓱 한번 둘러보니까 저 잘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남자분 얘기도 사실 우리가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네, 잠깐 대화해봤지만 그 남자분도 많은 힘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남녀간의 문제는 뭐 둘만 아는 거니까. 예, 또 뭐, 예, 나 작년에 복 받을 일 했어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앞에 두 번째 줄에. 아, 예. 아, 미안합니다. 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예. 네. 제 친오빠가 제동 오빠를 되게 좋아해서 방청 신청을 10번 했대요. 네. 그런데 다 안 됐대요. 콘서트는 돈 내야 되니까 다 안 오고 여기 계속 방청 신청하는구나. 아, 근데 오빠가 네. 네. 요즘 기분이 이렇게 다운돼 보였었는데 네. 맨날 이제 퇴근하고 오면 이걸 항상 이제 밥을 먹거나 소주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보거든요. 네. 근데 평소에 제가 오빠랑 대면대면하고 잘 안 친해서 네. 그랬는데 이제 오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됐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된 거냐고 진짜 네. 문자냐고 저한테 계속 확인하고 네. 그 다음부터 네, 오빠가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고 네. 그리고 오빠가 저를 부를 때 손을 쓰지 않아요. 주로 뭘. 발로 네. 야 네.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네 엄마랑 같이 얘기할 때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네 여기 올 때도 김밥을 손수 사오시기 시작하고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김재동 오빠 덕분에 네. 오빠한테도 좋은 일을 하고 네. 그리고 가족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또 그 선물도 이렇게 너무 짧지만 네, 받은 것 같아요. 오늘로 이제 막을 내릴 것 같으니까 이제는 네 이제는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빠랑은 인터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약발도 오늘 끝날 거고, 예?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인터뷰 더 한다고 해서 여동생한테 더 잘해주거나 이런지도 않을 거고. 여동생 이름은 왜 안 부르고 맨날 발로 부르고 그랬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편하니까. 예. 지금 동생은 이게 오늘까지일까봐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모양입니다. 오늘까지가 아니고요. 4시간 넘어. 4시간 넘어. 이게 남들의 이제 사연을 듣다 보면 가끔 저도 모르게 복받쳐서 조금 눈물이 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동생이 비웃듯이 한번 해볼까 오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돼가지고 또 어처구니가 없고 아, 그 집안 풍경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오빠가 울고 있는 거지. 근데 여동생이 지나갔다가 이렇게 보고 오빠를 보게 되지 당연히. 텔레비전보다 이게 훨씬 재밌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신장 한번 해줘 그랬더니 그냥 발로 그러는 거지. 네가 한다고 되겠냐? 그런데 직장에 있다 카톡이 턱 온 거지. 그게 진짜냐? 그랬더니 동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얘가 달리 보이고 엄마는 왜 이렇게 착한 동생을 야단치는 거지? 우리 사는 게 시트콤 저는 그렇게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뭐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한번 해보실까요? 예, 여기 하시고 네, 오늘 뭐 이 한 가지 주제로 다 얘기하겠네. 정연이 좋은 일을 억수로 많이 하신 거예요, 더들. 저는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멋지시구나. 네, 제가 미용 봉사를 이제 할머니들하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가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왜 뭐 고맙다고. 저는 별거 아닌데 어르신들은 너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별거 아닌데. 나는 될 거 아닌데, 뭐, 김치도 주시고, 뭐, 무도 주시고, 뭐, 요즘 시대에 네. 그런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네. 와,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맞습니다. 할머니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맞아. 이런 게 사실 진짜 대단한 건데,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사실 근데 지금 굉장히 무식한 말씀 하신 겁니다. 본인이 별거 아닌 거라 그러잖아요. 그거 절대로 별거 아닌 거 아니거든요. 저한테 정신과 상담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무식이 뭔데? 모른다는 건데 네가 한 일의 가치를 네가 안 알아주면 티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실 본인들 가치를 우리는 격화시키고 막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일이죠.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또 있으십니까? 네, 저쪽에 뒤에. 안녕하세요. 네. 네, 경북 구미에서 왔고요. 어이고, 우리 저 구미 공연이 3월인가? 2월 달에 있습니다. 어디 저보다 더 잘하십니까? 저 제동 오빠 보려고 이거 신청해놓고. 예. 당첨 안 된 줄 알고요. 예. 벌컥 그거부터 예매했어요. 예매하고 바로 다음날 문자 오더라고요. 아, 이게 당첨이 됐으면 콘서트 예매를 안 했을 건데. 아니요, 그래도 했을 거예요. 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봤지? 그래. 덕주유가 나한테 도움만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얘기해, 지금. 콘서트는 또, 이 덕주유하고 또 다른 뭔가가 또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면 또 제가 부담스럽잖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6마디 장애가 있는데요.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살았어요. 뭐. 사회복지사로도 일을 했었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저의 신체적 조건과 안 맞아서. 네.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뭘 먹고 살까? 이러면서.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들어갈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중증 장애인인데 사회복지과 가서 뭐 할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면접 보러 갔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아 네. 저는 중증 장애인이니까 제가 활동하면서 장애인 시계선을 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10년이 지난 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서울을 오가면서 장애인 시계선 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받았어요. 야, 그리고 네. 작년 연말에 강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와, 야, 아이고 우리 기분이 다 좋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졌다 보니까 네. 제동 오빠한테 꽂혀가지고. 방송 다 찾아보고 네. 엄마 졸라가지고 토크 콘서트 예매해달라 그러고 네. 그렇게 강사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네. 엄마 아빠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준 게 잘한 일이 아닐까 해서 아 그럼요 아 그럼 아이고 그 엄마 아빠 걱정 들어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가슴에 계속 걸렸나 보다. 네. 혼자 오늘 뭐 타고 왔습니까? 새마을로 타고 왔는데요. 새마을로 타고 왔어요. 네. 돌아갈 때는 무슨 기차 예매해놨습니까? 저 오늘 못 내려가고요. 내일 임명식 끝나고 내려. 아 맞다. 내일 임명식 끝나야 되죠. 맞다 왔다 갔다. 오늘 잘 데가 없어요. 오늘 잘 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앞으로 지금 어디에 지은 저 총각한테 그런 얘기를 부모님 걱정하실 만하다. 남자친구 있고요. 남자친구 있고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참네. 아무 생각은 안 했는데 강사 잘하겠다. 따박따박 말 대고 잘한다 보니까 강사 진짜 잘하겠어. TV 나왔으니까 남자친구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나 하세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때도 쓰고 조금 많이 힘들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럽다. 부럽다 부러워. 만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어요. 생일날 뭐 받았어요? 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생일은 챙겨줘요? 안 챙겨줬는데요. 생일 안 챙겨줬어. 아이고 이러면 남자들 그런 것들도 다 사귄다 여자를. 아까 저분 얘기하실 때 그 공감이 많이 되셨겠네요? 완전 공감됐죠. 완전 공감됐죠? 아니, 저도 안 챙겼거든요. 자기 생일 자기가 챙기면 되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고 또 둘이 만나면 둘이 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주제는요 한국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우리들이죠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이야기인 거죠. 정신적으로는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참 일이 많았어요. 그죠?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도 정말로 그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서구 선진국은 개인주의. 우리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OECD 조사를 보면은 한국인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각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주어져도 어차피 개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 개인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인 활동은 안 하지만 약간 가족주의의 변형이 있어서 일단 만나면 형 동생, 어? 넓은 의미의 우리 뭐 내가 이 아빠, 내가 엄마 이런 역할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서열을 정하고. 서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가족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직장에 내 집 같은 직장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집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저희 아파트에 그 출입문에 이런 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약간 그 고장이 자꾸 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내 집 문처럼 생각하고 아껴 씁시다. 네. 이렇게 썼더니 거기에 이제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내 집 문같이 생각하고 빨리 고칩시다. 이렇게. 가족 같은 직장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족을 왜 잘라요? 네네. 그러니까 편할 그쵸. 때는 가족이고 힘들 때는 아니라 그러면 그건 가족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 가족 같은이란 말 한 가지에 과도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무한한 책임과 사랑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건 없이 필요할 때만 가족처럼 생각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적처럼 이렇게 밀어내버리면 네, 그거는 좀 그렇죠. 한국인 하면 뭐 요조 씨는? 주제가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노래를 뭘 부르면 좋을까? 그렇다고 내가 강남 스타일을 부를 순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서칭을 해봤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1위 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뭔지 우리가 저 한번 맞춰봅시다. 뭐겠습니까? 그 엔다이아. 그렇지. 엔다이아. 엔다이아 will always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봐봐 이렇게 엔다이아 그랬는데 알아듣는 거 봐봐. 이럴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아 yesterday my way wonderful day요. What a wonderful 그 네네. Let it be. Let it go. Let it be. Let it be. Let it go. Let it go. 네, 다 헷갈린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Mm-hmm. 유독 외국에 나가면 아 내가 한국인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해요. 어디를 가도 저는 이틀이 지나면 항상 동의합니다. 한인마트 같은 거 찾아가지고 라면 네. 사게 되고 고추장 네. 사고 그럴 때마다 아 진짜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참 희한해요. 전부 다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라면 같은 거 느끼하다고 먹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전부 다 스파게티 집 찾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져서 그렇죠. 불안해져서 내가 익숙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음식이라도 좀 익숙하게 안정적으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야, 아, 우리 오늘 좀 피곤하지 않냐? 우리 피곤한데 뭐 얼큰한 거 먹을까? 아,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우리 뭐 얼큰한 거 먹을까? 항상 이런 식으로. 뭐 하니까 얼큰한 거 먹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오늘은 날씨가 꾸지니까 소주 한잔 먹자. 오늘은 해가 쨍쨍 나니까 이런 날엔 낮술이지 한잔 먹자. 아, 미안합니다. 너무 내 얘기를 해서 네. 소울푸드죠. 얼큰한 게 이제 소울푸드여가지고 그렇죠? 내가 네.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소울푸드를 저도 이제 소울푸드가 김치찌개인데 좀 힘들면 일단 한 그릇 밥이랑 김이랑 해서 이렇게 먹어주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정신과 가는 게 낫습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 먹는 게 낫습니까? 평상시에는 김치찌개가 나은 것 같고요. 김치찌개로 해결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한국인 이렇게 주제로 해서 빅데이터 한번 볼까요? 확실한 거는 굉장히 급해요.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세 번 해. 마트에서는 짧은 줄 찾아서 동무서주 해. 편의점 가보면 남자친구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있는데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참아서 젓가락 휘젓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으면 세 번 이상 전화하는 사람. 자, 솔직하게.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맞습니다. 마트에서 짧은 줄 찾아 동문서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그 공감했던 거는 7번이었어요.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자마자 돌아가는 접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안 들여다보는데? 우린 이렇게 돌아보는데? 들여다보는 건 그래서 성질이 덜 급한 거지. 저희가 그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라는 그런 키워드를 받았어요. 한 100만 건을 받았거든요. 봤더니 열정이 1등을 했어요. 김치 나오고요. 네. 한복 나오고요. 아리랑 나오고 여기 저거 나옵니다. 치킨. 치맥 그러면 이제 한국이죠. 그 맥주 너무 목말라가지고 딱딱대 이렇게 넘칠 때 됐을 때 이렇게 촤악 그때 이게 여기로 이렇게 촤악 들어가면서 분명히 액체인데 위에서 아래로 가리고 아래에서 위로 촤악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인사를 건네줘. 잘 있었어, 애썼어, 수고했어, 고마워, 귀 여기까지 그런 데 가지마. 광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광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니요. 술 광고 이런 거는 아무리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시킵니다. 잘생기고 이쁜 것들한테 시키죠. 술을 먹었으면 그런 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피부예요. 등산복 광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현빈 이런 애들 뭐 이렇게 신발 신고 뭐 이렇게 착착 죽어요. 아무리 등산화가 좋아도 죽어요. 산 가본 사람은 압니다. 돌이 이렇게 비추고한데 여기를 왜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예, 다음 거 봅시다. 그래서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을 네. 봅니다. 열정인데요.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데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막상 그렇게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 발휘하여도 그 능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네. 이런 구조로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은 뭐 부르반도 나오고요. 부르반도 이게? 불반도예요. 황금수저 카드가 있죠, 여기. 흙수저 있고, 네, 노력 있고, 네, 입시지옥 있고요. 군대 있고요. 2년 동안 감금. 영주권으로 탈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명문대, 취업 연봉, 건강, 외모, 경쟁, 전부 다 경쟁 형태로 몰고 있어요. 2월 달에 이제 설에 모이면 얘기하는 게 얼마 버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친척들의 무례한 질문이 이제 사라방에 난무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뻔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하니, 고등학생은 어디 학교 갈 거니, 대학생은 취업할 거냐, 취업하면은 다시 또 나오는 게 결혼 안 하니, 결혼하면 애 안 낳니, 애 낳았으면 걔는 공부 잘하니.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 구정 연휴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정 연휴입니다. 지금 이제 다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고향에 못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대성의 토크쇼 구정맞이 특집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절 씨도 집에 또 안 내려가시고 이렇게 아이고 구정이라고 또 진주 먹거리 하나 하셨네. 아이고 잘하셨네 아주. 여기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이브 걱정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 좀 살려줘. 한국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IT 강국이고요. 마지막에는 아름다움이에요. 한국다움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봤는데 K-POP, 한류, 문화, 한글, 한복같이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 자부심과 열정, 자랑스러움이 있는데 고통과 분노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갈등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승화시켜서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 때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 같이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특색을 보여주고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통적이고 세계적 아름다운 부분들을 켜서 우리의 장점으로 올려보자라는 네.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예전에 그 토지 있으셨던 박경리 선생님이 한에 대해서 정의해놓은 그걸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한은 과거의 단어가 아니고 이 우리가 쓰는 한이라는 단어만큼 미래적 단어가 없다. 내가 못 배운 한 때문에 내 자식은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고 내가 못 먹은 한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배 굶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어서 과거를 표현하는 단어인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단어이기도 하다. 요즘 자꾸 세대 갈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세대 갈등 이런 말에 우리가 너무 넘어가지 말고 우리 함께 이렇게 잘 사는 방법들을 함께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톡톡이 처음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한번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 자주 봤어요. 근데 재방송 되게 많이 해서. 네. 그렇게 밤늦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아, 밤 11시에? 예, 낮에, 초저녁에 이렇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들이 지금 톡톡이 시청률이 지금 17%가 나왔습니다. 본방, 재방 다 합쳐서요. 예, 계속 다 합칩니다. 재방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또 이번에 신곡. 네. 신곡 나왔죠? 신곡, 이제, 홈이라는 싱글. 홈? 홈, 홈. H-O-M-E. M-E. 집. 초심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아하. 홈이라는, 저번에 해서 가사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번 신곡 공연은 클럽에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클럽이 나의 집이다, 뭐 이런.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제가 90년대 솔직히 공연의 아이콘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90년대에는. 인정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아, 근래 공연을 너무 안 해서 다시 예전에 그런 기분을 좀 살리자. 작년 12월부터 클럽 네.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구나. 그, 뭐, 신곡은 정식으로 들려주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 되게 실례라 그러더라고요. 가수분들한테 이렇게 노래 한 소절 좀 부탁드릴까요? 아니, 저희 방송을 많이 할 때도 없어요. 딱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네. 너에게 달려갈게. 날 기다려. 날 기다려. 아니. 금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이럴 때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자 좀 웃겨주세요 그러면 빠라딱 나오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반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네. 맞는데 예. 네. 한국 사람은 또 이 기승전결이 또 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대 그게 아 그렇게 끝났다고 에이 뭐 그래 결 말이 뭐 전부 이러잖아요. 이 참 기승전결이 구색 있어요. 맞추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치 이게 딱 딱딱딱딱 맞았더라고요. 어느 사연부터 한번 볼까요? 김정수 씨가 한번 골라보실래요? 내 삶의 기준은 타인의 시선. 내 삶의 기준은 타인의 시선. 네? 아유, 손 들기도 이렇게 힘드셨나 보다. 들면서 계속 주위를 본다,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제가 원래 대전에서 살다가 잠깐 프로젝트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서울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 저 혼자서 뭔가를 하는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 전에는 친구랑 같이 하면서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혼자 하면서부터 이제 어디를 가도 혼자 가고 이런 게 좀 많이 신경이 쓰여서 이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혼자 밥 먹고 이런 거. 오늘은 누구랑 왔어요? 친구랑 오늘도 원래 동생 먼저 불렀는데 동생이 안 된다고 해서 친구 안 되면은 또 묻을 뻔했습니다. 혼자 오는 건 좀 그래요? 좀 네.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저도 그냥 혼자 먹는 사람들 보면 아 그냥 혼자 밥 먹는구나 이 생각까진 하는데 그냥 왠지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은 뭔가 모르겠어 그냥 좀 신경 쓰여요 그냥. 그런 상황 혼자 자기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기분 느끼세요 혹시? 네, 그런 것도 좀 들고 괜히 더 작아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도 학생 식당에서 제가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너 혼자 밥 먹어? 왜 혼자 밥 먹어? 이렇게 그냥 나는 혼자 있었고 혼자 배, 네. 있다가 배가 고파서 그냥 먹은 건데 네. 너는 같이 먹을 친구 없냐는 다 말투로 그렇죠. 말 뒤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아, 왜 혼자 먹어. 그런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말 때문에 되게 뜬금없이 초라함을 느끼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동네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나 뭐 볶음밥 하나 이렇게 지금 친해졌으니까 올 때마다 에이그 맨날 이렇게 혼자 뭘 먹고 말이야 에이그 짜장면 가야지 그래야 이렇게 혼자 뭘 안 먹지. 그래서 제가 볶음밥하고 짜장면 두 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 안 하시겠지 그랬더니 볶음밥 짜장면 넣으면서 오늘은 많이 먹네 혼자 밥 잘 먹는 분 계십니까?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예, 네, 이제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혼자 밥 잘 먹어요. 그죠? 혼자 밥 먹을 때 주로 핸드폰 보면서 먹는다. 괜히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괜히 바쁜 척 하려고. 나 사실 바빠서 혼자 먹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네. 가까운 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부터 이미 뭐 식당 같은데 1인석 같은 게 이미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너무 개인이 외롭다고 할 만큼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그것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좀 유달리 남의 시선 많이 신경 쓰고 남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잠깐 우리라는 어떤 그런 네, 개념이 네. 있어요. 뭘 하든 우리, 함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좋은 회사가 뭐야? 그랬더니 답이 뭐가 나왔냐면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 자기만의 시간. 예, 이유가 2주째 청국장을 먹고 있대요. 50대 부장님이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많이 먹었어. 이젠 채식해야지 그러면서 부서원을 다 끌고 가서 2주째 청국장을 먹고 있었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메뉴를 본인이 못 정한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다 같이 나가서 먹지 그래. 해장국 어때? 이 얘기에 이제 미치는 거죠. 우리라는 개념은 좋은데 이 자꾸 우리라는 이름으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간섭하니까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분들은 어릴 때 아무래도 중요한 어른들이 도덕적으로 판단을 많이 한 경우에 그래요. 야 너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야. 이거는 너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판단을 어렸을 때 좀 많이 받으면 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신경을 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 그런 거잖아요.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다리에 지나갈 때마다 섬찟섬찟했어요. 여기 버려 이 다리인가 저 다리인가 버려짐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거는 아유 애들한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은 맞아요. 근데 그게 지나칠 때는 그 네. 사람이 너무 남만을 의식하다가 자기 주체성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시선 의식 안 하면 그것도 뭐 사이코패스. 시선 의식하니까 그래도 옷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 네, 그렇게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 뭐, 예. 시선 의식하지 말고들 한번 살아봅시다. 예,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한국 아줌마입니다. 예, 해치지 않아요. 제목이 해치지 않아요였는데, 관심이 많은, 예, 이걸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이 많은? 한국 사람이 좀 관심이 많은데,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이 주재원으로 이제 베트남에 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줌마들끼리 이제 남편들 출근하고 나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누가 아프대? 이러면 이제 약을 하나씩 이제 집에 있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처방을 해서 감기약이면 주병제면 이렇게 갖다 주고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감기에 걸렸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아, 정작 남편 약은 없이?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또 주변 분들이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 네, 저희 남편이 이제 이게 혈색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안 좋으니까 네. 또 주변에서 또 다 수소문해서도 감기약도 갖다 주시고 네. 예, 또 그것도 먹고 또 낳고. 아이 그럼요. 서로 또 좀 잘해주고. 한국 아줌마라는 단어에 또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빈자리가 나면 이 가방 던지는 속도가 거의 골프 선수들 어프로치하는 것만큼 정확하다. 아줌마 이렇게 통칭돼서 그렇지 사실 억척스러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외국에서는 슈퍼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좋게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여자분들이 그 젊었을 네. 젊고 어릴 때는 우선이 이제 자기를 이쁘게 가꾸고 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잖아요. 네. 보통 엄마가 되고 아기를 낳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우선순위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떼지는 거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못 비춰지는 면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 애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차 들어올린 엄마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뭐 아 야 우리 엄마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엄마 대단해. 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 어머님도 김재동 씨처럼 고기를 못 드세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정작 본인은 못 드시는데 그걸 간을 보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걸 해주실 때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 어머님이 그 처녀 시절에는 분명히 그걸 못하셨을 건데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주제랑 좀 벗어났습니까? 아니요. 약간 지금 약간 눈물 날라 그래. 약간 눈물. 내 갱년기인가? 제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 멸치 우려낸 국물도 안 먹었어요. 저는 역해요. 그 어렸을 때 소돼지 잡는 걸 보고 난 다음부터 약간 트라우마처럼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엄마 거기에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걸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재작년엔가 가족끼리 이제 한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한우는 먹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머님이 고기를 못 드시는데 아들 둘을 위해서 그렇게 요리를 해주셨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혹시 뭐 한우만 드시는 건 아니죠? 소고기만 드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좀 잘 됐다. 너무 슬프면 그렇잖아. 아 소고기 드시는구나. 다행이네요. 네 저도 어머님 뵈러 가야 되는데 오늘 생방송이라 참 직장인의 비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어머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익산에서 왔어요. 예 알죠. 네. 익산에 지금 눈 엄청 왔죠? 네. 예 압니다. 30, 40cm 왔어요. 예 예. 이 며느리가 신청해줘 갖고 왔거든요. 아 며느님이세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신청해줘 갖고 왔거든요. 아 며느님이세요? 그래서... 아 며느님이세요? 그래서 이 집 며느리가. 이 집 며느리가 신청해줘서 권사님 왔어요. 며느리가 네, 네. 앞부분 며느리. 참 많이 잘 자르시죠? 네,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에 대해서 나와서 하는데 자녀들을 키워본 엄마는 항상 희생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지금도 저는 생선을 머리밖에 안 먹습니다. 이거 맛있지? 아니 맛은 있는데 권사님도 저 옆에서 머리가 맛있지 예, 그렇게 말 아니 예. 사실 머리가 맛있어서 먹기는 먹어요. 그러나 어른들 섬기고 아이들 주인하고 사실 저는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머리가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저 부모들은 감사합니다. 자녀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톡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 고기를 못 드시는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고기 국물 간을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우는 드셨다는 그리고 난 지금도 생선머리만 먹는다는 오늘 집에 가서 자식들은 다 생선머리 드시고 오늘 저녁에는 맛없는 생선 몸통 엄마 아빠한테 좀 발라드리세요. 예? 어머님 하면은 이제 희생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머니들을 못 만드는 이유가 되는 면도 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갈아놓고 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가 좀 어려웠을 때 너무나 없는 조건에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한테 연민을 품고 다 바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네. 내 인생도 생각하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엄마가 되는 첫 세대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빠가 잘 못 버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빠만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집안일을 했고 애들을 양육하는 것에 온갖 책임을 졌었거든요. 네. 이제는 같이 벌고 같이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의 양육을 엄마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키우는 구조로 움직였을 때부터 이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안 되는 구조로 바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남자가 아기를 보고 키우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엄마에게 희생을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그런 문구 있었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고 투정 부리고 싶고 그렇게 좀 자기를 그렇게 좀 잘 봐주면 좋겠네요. 엄마 인생을 찾기 위해서 내일이 설이잖아요. 네. 일단 내일 설날 음식 차리고 설거지 하는 것부터 다른 분들이 좀 같이 함께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엄마 인생을. 맞아. 엄마, 그날이라도 화장 이렇게 곱게 하고 손에 물 안 묻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가족들이 좀 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엄마 인생을 엄마가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설날이네요. 할 수 있는 건 고스톱뿐. 그렇습니다. 아유, 다들 지금 가정에서 고스톱 치고 계시겠네요. 자, 1박 2일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특집. 고향 내려가지 원래? 아니요, 저는 서울이에요. 집에 가시는 거 괜찮습니까? 뭐 스트레스 받거나 명절날 이런 건 없으세요? 뭐 그런 건 없죠. 아, 너무 그래요? 좋죠. 그래도 간만에 가족들 만나는 거니까. 그 안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집에 지금 고향이 내리가 좀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생방송처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제 얘기예요. 네, 생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설날이래요.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계십니까? 예, 고스. 네. 아까 주제가 고스톱밖에 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이남 사녀를 두신 80세 어머님이세요. 네. 근데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일주일 내내 토요일만 기다리세요. 며느리 저와 그 딸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고스톱을 치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님 치매 예방 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제가 고스톱을 룰은 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저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뺐는데, 제가 직업이 수학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넌 수학인데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나보다 낫겠지 이래서 저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그래서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수학과 학생들이 막 이렇게 숫자로 다 파악해가지고 네, 확률적으로 그럼 혹시 아실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구나, 그거를 심리 파악을 잘 해야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쌍피를 내느냐 광을 내느냐, 저 사람이 왜 저걸 냈을까. 아니 근데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확률을 따질 수 있는 잠깐만요. 수학 선생님이 뭐 이렇게 호리뭉텅하게 얼렁뚱땅. 예, 알겠습니다. 예. 토요일에 모이면 이제 9시쯤부터 밤새도록 고스톱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판에서 1등을 한번 하고 오면 시댁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머님과 시누이를 다 물리치고 1등했다는 그 승리감, 그것 때문에 네. 어머님과 시누이 많이 물리치고 싶으셨던 모양이죠? 아니 고스톱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적일 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밤새도록 하는 게 어머님한테 정말 표현으로 무릎 썩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그게 유일한 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건강하세요. 네네. 그럼요. 그거 덕분에 그런 거죠. 그 무릎이 썩는다고 얘기하는 건 얘들 어른들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술꾼 위장보다 노름꾼 무릎이 먼저 썩는다.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멤버로 엄마랑 같이 고스톱을 치시는 데는 큰 불만이 없으십니까? 낙이 이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음식 먹으면 외식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이 부분을 훨씬 더 존경하시고 일단은 엄두를 못 내시는 상황이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와이프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또 그런 부분을 잘 맞춰줄 수 있고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집에 한번 갈게요. 환영합니다. 혹시 그 경상도 바늘론이라고 화토판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촉 뽑으면 팔광이고 촉 뽑으면 뭐 촥촥촥 이런 거. 미안합니다. 너무 흥분했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여러 얘기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스케치북에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럴 때 참 좋아. 이럴 때 참 기분 좋다. 김정은 씨는 언제 그런 경우, 야, 한국 사람이라 참 좋다. 인구 밀도에 비례해서 네.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류의 지금 중심에 있잖아요. 지금 어느 외국에 가도 우리나라 노래가 들리고 우리나라 걸그룹의 노래가 막 나오고. 네네네. 네, 네. 정말로 그때는 막 머리 막 서요, 진짜. 기분이. 오, 맞아요. 기분 좋죠. 예. 프랑스 학생들이 우리나라 노래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광장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괜히 뿌듯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음주 가무를 즐기는 나라. 우리나라만큼 이 음주 가무지르게 날아보시면 지금 여기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여기 술 먹고 한 시간만 있으면 여기 난리 납니다. 어 여기 2층 난간에 매달린 사람 분명히 있을걸요. 뭐 또 있습니까? 월드컵 축구 거리용은 그렇지 그 김장 이런 거 김치 그 사계절 배달 음식 빨라도 너무 빠른 배송 택배기사님 감사해요. 또 뭐 꼭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외국 나가 있을 때 네. 한국어 하면은 그냥 애들이 못 알아먹어서 비밀 언어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어, 걔들도 비밀 언어를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 이건 가려요? 비밀 언어 하고 싶어서? 비밀 언어 하고 싶어요? 네. 아, 사춘기인가 보다? 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 사춘기인가 보다? 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중2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결례 중에 가장 큰 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자랑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엄마 자랑하세요. 못했습니다. 엄마 자랑해도 돼요? 네 자랑하세요. 저희 엄마 유치원 교사이신데 애기들 돌보는 거 엄청 힘든데 네. 집에 오셔서 저희 밥도 해주시고 동생이 되게 말을 안 듣는데 동생도 잘 보살펴 주셔서 완전 짱짱맨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엄마 자랑이에요? 네. 나중에 집에 가서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되게 신기해요. 거예요. 지금 스케치북이 말을 해요. 안 볼 거예요. 아, 안 볼 거예요? 스케치북이 계속 말을 해요. 그것도 거꾸로 써서 스케치북이. 우리말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거꾸로 들어서. 네, 저기 마이크 한번 넘겨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안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예? 네, 제가 외국인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좀 자랑스러운 한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당연하죠. 네. 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하고 나서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뭐 해외 조선이라든지 한국을 떠나고 싶다든지 네. 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만큼 살만한 좋은 곳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또 외국인들이 오셔서 한국 너무 좋아요. 뭐 여기서 살고 싶어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집 가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내 친구도 우리 집 오면 그렇게 설레고 잘 놀라고 너희 집에 살고 싶다 그러는데 왜 우리 집만 싫은 걸까요? 그게 희한하죠. 그게 아마 우리 집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못 보는 부분도 좀 많고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적 기반 위에서 개선책을 함께 찾아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만 미련해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물음표? 우리나라 상태 자체가 그냥 물음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K-POP 되게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떼창 문화? 한국인만의 특유의 흥 있잖아요. 밤송이 같아요. 까보면 그 안에 따뜻하고 노란 밤이 있는 것처럼 되게 한편으로 정이 있는 것 같아요. 2016년에 더 풍요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다음 순서. 순서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인 김종서 씨의 순서입니다. 즉석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김종서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지금 되셨습니다. 여러분 정했어요, 그냥? 어느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는 뜨면 기도를 하게 돼 살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내려 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너를 사랑했던 나의 여자를 내가 원 거야 다 같이 처음이 사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의 또 다른 내 거야. 내 앞에 네가